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종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5월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